나는 팁 힘껏 밀어차 어제엔 난 저 멀리 뒤로 미끄러져도 다쳐도 난 다시 앞으로 One, two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기분이 달콤달콤한 햇살